극한 계선을 넘어선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의 무모한 북침 핵전쟁 소동에 대해 처한 우리 혁명 무력의 원칙적 입장을 천명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22일 러시아, 중국, 이란, 인디아, 체스코, 영국, 미국, 일본의 신문통신방송, 텔레비전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